16과 병. 듣기 1. 1. 머리가 너무 아파요. 잠깐만요. 두통에는 이약이 좋아요. 고마워요. 2. 왜 그래요? 콧물이 나고 목도 아파요. 열도 있고요. 감기인 것 같네요. 집에서 푹 쉬세요. 3. 얼굴이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제부터 얼굴에 빨갛게 뭐가 나요. 가렵지 않아요? 가려워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4. 어머, 손 많이 다쳤어요? 아니요. 어제 저녁 준비하다가 칼에 좀 베었어요. 아프겠네요. 조심하셔야죠. 듣기 2. 1. 어떻게 오셨어요? 아랫니가 아파요. 일주일 전부터 아팠는데 어제부터는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자, 어디 아 해보세요. 아. 며칠 병원에 다니셔야겠어요. 2. 눈이 많이 빨갛네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제 아침부터요. 눈병이에요? 네. 약국에서 이 약을 사서 4시간에 한 번씩 넣으세요. 그리고 모레 한 번 더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3.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귀가 아파요.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3일 되었어요. 자, 어디 봅시다. 아... 약국에 가셔서 이 약을 사 드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나오세요. 4. 배가 많이 아프세요? 네. 어제 너무 더워서 찬물을 많이 마셨는데 배탈이 났나 봐요. 맞습니다. 여름에는 조심하셔야지요. 자, 이 약을 사서 식후 30분마다 드세요. 내일도 아프시면 한 번 더 나오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너무 찬 건 드시지 마세요. 5. 어떻게 오셨습니까?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다리가 계속 아파요. 어디 봅시다. 다른 데는 괜찮으세요? 네, 허리가 조금 아프지만 괜찮아요. 우선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봐야겠는데요. 저쪽으로 가서 찍고 다시 오세요. 듣기 3.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네, 머리가 조금 아프네요.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있어요? 좀 따뜻하게 입으세요. 목도 아프고 열도 나세요? 네, 콧물도 나고 약간 춥기도 하고요. 그럼 감기약 먹고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목 아플 때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아요. 찬 음료수 마시지 말고요. 생강차도 좋겠죠? 네, 물론 좋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푹 쉬는 게 제일 좋아요. 발음. 1. 콧물이 나고 목도 아파요. 2. 잇몸이 붓고 이가 아파요.